노동신문은 15일 저국 해방 72돌째 즈음에서 위대한 김일성, 김정일 조선의 승리와 번영의 역사를 끝없이 빛내어 나아가자 이런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습니다.